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. 요간 먹고 살면 되는 거지. 술 한 잔에 시름을 털고 너털 웃음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.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. 미련 따윈 없는 거야, 후회도 없는 거야. 다 그런 거지 뭐. 돈이 좋아 여자가 좋아 둘이 좋아 친구가 좋아. 싫다는 사람은 없어.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본다.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후회도 없는 거야. 세상 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. 세상 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.